멀어진 고향을 두고 울려고 내가 왔나. 정든 항구 목포 항구고 웃으려고 내가 왔나. 향수의 아쉬움을 못 이겨 울 적마다 흰 구름 나올 속에 피어나는 고향 생각. 아 유달산아 사막도야 내 이름 불러본다. 해나 흘러갔나. 님을 두고 그 일을 두고 무엇하러 내가 왔나. 타향의 서러움을 기타의 노래 싣고 퉁기는 가랑마다 떠오르는 고향 생각. 아 먹고 항나 영산강나 내 이름 불러본다.